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 거래일 만에 17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2400선이 깨지기도 하는 등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흘새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증시 폭락에 대해 일각에선 10년째 들어선 강세장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증시 폭락으로 한국의 증시도 급락세 속에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한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비자 장사 학교에 재학했던 일부 한인들은 영주권 심사가 한정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간의 소송과 분쟁 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철저한 문서 작성과 기록이 중요하지만 필요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만들어진 문서 폼을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이 새로 생겼습니다. 헐리우드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입장권 판매가 지난 토요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골수 팬들은 일찌감치 입장권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운 개발이 늘어나면서 퇴거 문제부터 공사 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 티파지 문제, 여러 고통을 호소하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은 가운데 세입자 권리 찾기 워크샵이 개최돼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미국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레리 나사르에게 징역 최다인 125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받은 형량까지 더하면 나사르의 형량은 최장 360년에 이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평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테이프 커팅을 위해 평창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강력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펜스 부통령도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판과 증거 법칙에 충실했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국정원에 불법 자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굳히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제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지난해 챔피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41대 33으로 꺾고 창단 후 첫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한 필라델피아의 일부 선수가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색을 띠면서 NFL 정규 시즌 시청률은 10% 대외로 떨어진 가운데 슈퍼볼 시청률은 지난해보다 7% 떨어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기로 한 북한예술단 본진이 잠시 뒤 망경봉 92호를 타고 강원도 묵호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이브닝 뉴스 2부입니다. 충격, 패닉, 공포, 오늘 뉴욕 증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투매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을 기록한 데 이어서 주말을 거친 오늘 첫 개장, 월요일 첫 개장에서 또 더 큰 폭으로 추락한 겁니다. 하락 개장을 처음에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선물지수가 하락하면서 하락 개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까지는 잘 막아냈지만 오후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줄줄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 기조와 금리 인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첫 소식 KBS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모두 폭락했습니다. 지난달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2만 6천선을 훌쩍 넘어섰던 다우존스 지수는 2만 4천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100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앞서 유럽의 주요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고용 호조로 임금 인상 압력이 커졌고 금리 상승 분위기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시간당 소득 2.9% 인상 소식, 그리고 4년 만에 수장이 교체된 미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Over 2 years, 50%. So the pace of those gains were unsustainable for a bull market, and so it's much more normal when you see some corrections come into the equity markets. 백악관 관계자는 증시가 가치를 잃을 때마다 언제나 우려하지만 우리는 미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해 자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늘 주식시장 강세에 대해 자랑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새로운 리더십을 맞은 오늘 공교롭게도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무려 4.6%가 주저앉았습니다. 전 거래일인 지난 2일 한 차례 급락 장세를 연출하기는 했지만 장중한테 1,500포인트 밀리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커졌습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파월의 등장에 뉴욕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의 긴축 스케줄에 예상외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지난주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 금리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긴축 모드를 조성했다면 지난달 고용지표가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년 새 2.9% 증가하면서 근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 곧바로 파월 체제의 긴축 스케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올해 세 차례 인상이 유력했던 기준금리가 네 차례 인상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긴축 우려를 키운 것입니다. 기존 옐런 체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던 파월 의장으로선 일종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시장의 긴축 우려를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주식시장의 급락세를 이어가던 도중 일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경제 펀더멘탈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락세는 일시적이라고 견제했지만 폭락은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백악관이 얘기하는 경제 펀더멘탈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과 경상수지 등의 경제 기초 자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펀더멘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까지 나서서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을 확신한다는 발언까지 전해졌지만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데는 사실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다우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만 놓고 보면 그동안 과열됐던 것을 해소하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세한 조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투자 전략가는 주식 가치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중이다. 15%가량 조정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 폭락과 관련해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지난주에는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인사회에도 업주와 종업원 간의 소송과 분쟁, 다툼이 잦지만 이에 대비되어 있는 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철저한 문서 작성과 기록을 해놓으면 많은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동법 관련 소송은 임금 문제, 부당해고와 성희롱 등으로 압축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문서와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합의금이나 벌금이 천차만별이지만 한인업체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업체들의 경우 90% 이상이 갖추고 있지만 한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서가 바로 arbit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분쟁 시 배심원 재판이 아닌 arbitration, 즉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받는 것인데 특히 다운타운 LA의 배심원 재판은 종업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 고용주들의 리스크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피시언 필립스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뭐만 하면 배심원 재판하면은 몇 밀리언이 되니까 오프닝 디맨드가 5분의 1 정도까지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비트레이션 있는 케이스와 없는 케이스가. 집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클래스 액션 웨이버도 분쟁 시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집단소송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사인하면은 이제 그 직원은 절대 집단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용조건이나 근로 등에 관한 사항은 세세한 것까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만 영세규모의 한인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준비할 전문 인력이나 법률 지식이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자코리아 USA는 채용에서부터 해고까지 60여 개의 인사 관련 서류를 정해진 양식으로 만들어 다운로드했을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자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입니다. 이 폼을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어요. 직원들도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식대 6일 주겠다. 직원들은 식대 6일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유료 프로그램은 자코리아 USA로서는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일일이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경제적일 수도 있어 영세업소에게는 선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관련 소식은 자코리아USA.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배인정입니다. 한미연합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토요일입니다. 한미연합회 사무실에서 LA 세입자 권리찾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한미연합회는 최근 타운의 개발이 늘어나면서 퇴거 문제부터 공사 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 디파짓 문제, 하우징 컨디션 문제, 여러 고통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많아 워크샵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회의 방준영 사무국장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인 시니어분들이 계셨는데 뭐 Cash for Keys라는 그런 것 통해서 그 한인분들이 잘 모르시고 몇백 불, 몇천 불 받고 이렇게 태거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워크샵에서는 세입자연합, 퇴거방지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나와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통역서비스, 간단한 상담 제공된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365-5999, 전화 213-365-5999번으로 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수년 전 비자 장사로 문제가 된 학원에 등록했던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수년째 심사가 늦어지면서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1대1 대면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된 데다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져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지고 취득까지 시일도 더 오래 걸리면서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H-1B 소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처럼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심사 절차가 신규 이민 축소 정책을 택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적체를 견디지 못해 한국으로 귀국을 택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파장을 일으켰던 I-20 비자 장사로 적발된 학원들에 등록했던 피해자들이 최근 영주권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적체가 너무 심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오면서 스판서를 찾아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들이 과거 I-20 비자 장사에 연루된 학원에 등록했던 것이 드러나 영주권 심사에 발동이 걸리면서 일부는 관련 심사가 수년이 넘어도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아예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 들어 까다로워진 심사로 주위의 이로 인해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아 심사를 더 기다려봤자 결국 거부될 것으로 보고 영주권 취득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들어 영주권 심사 적체에 항의하는 고숙련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시위가 워싱턴 DC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미은행이 뉴욕 맨해튼 지점 개점을 기념해 진행한 경품 추첨 행사에서 대상 당첨자가 현대 산타페를 받았습니다. 한미은행이 뉴욕에 처음 문을 연 맨해튼 지점 오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맨해튼 지점 등에서 2천여 장의 경품 추첨 응모권을 받았고 대상 당첨자 이승광 씨가 2018년형 현대 산타페를 받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외 1등 당첨자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 2매, 2등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등이 각각 증정됐습니다.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제16회 한국일보 헐리우드볼 음악대축제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가장 먼저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헐리우드볼 음악대축제 골수 팬들이 있었는데요. 배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16회 한국일보 할리우드볼 음악대축제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첫 티켓 구매자는 라스베가스에서 4시간을 달려온 할리우드볼 음악대축제 골수 팬입니다. About 5:30 this morning, and if you come here, you can pick the seat you want faster. 아직까지 출연진 라인업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K-POP과 콘서트 자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Wow. I can't think of anybody that wouldn't make me happy. Everybody is great. I like K-pop. I've loved K-pop since SES in the 90s. Yeah, the older people, also the stuff from, you know, early, like older K-pop or like, you know, like Cool was there a couple of years ago.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K-POP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콘서트였던 만큼 할리우드볼 음악 대축제에 대한 애정도 특별합니다. For me, it's been tradition ever since 2006 when I started, you know, liking K-pop. And it was the only event that they actually had different types of artists at that time. I haven't missed a year since 2006. In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everybody seems so united. That's like the best part out of the whole thing. This is my 10th time with her. Much easier, and it's kind of part of our yearly experience, our little adventure in the morning, coming here and seeing people that are also here every year waiting. It's kind of adds to our excitement. 인기 절정의 K-pop 스타를 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잘 알지 못했던 신예 그룹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재미입니다. For me, the Hollywood Bowl or this event is to see more rookie artists that I wouldn't get a chance to see otherwise. Because I figured they're big enough to have their own concert, I would go and see them separately on their own events. There's a lot, but, you know, because I know there's a lot of rookies right now, so they would be fun to see too. 오늘 4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펼쳐지는 제16회 한국일보 할리우드볼 음악대축제 입장권은 3731 윌셔 블루버드 한국일보 미주 본사 사업국 10층에서 구매하거나 웹사이트 ktmf.koreatimes.com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323-692-2055-2068-2070 또는 2187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배인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3명의 안과 전문의 김용재, 곽건준, 애드리가 진료하는 LA 안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주변에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는 꼭 있어야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거다 옛말입니다. 친구 같은 여행사, 센트럴 여행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품격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지만 이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리도 어느 여행사보다 싸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직항여행을 949불부터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719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13-252-3838 252-3838 센트럴 여행사. 여보, 우리 생명보험은 몇 살까지 커버되지? 전에 보험에서 돈도 인출했었는데 어떻게 되나? 글쎄요, 보험금은 매달 은행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험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지? 당신의 생명보험은 안녕하신가요? 21년 경험의 생명보험 전문가 사이먼 송에게 전화하세요. 보험 리뷰와 리모델링을 통해 생명보험은 더 튼튼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게 도와드립니다. 626-888-3649 626-888-3649 하늘 인슈런스 사이먼 송. 라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과 채취뿐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 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 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프리몬트 에비뉴 구간 프리웨이 X 쪽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센츄럴 에비뉴 구간에서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사우스 센츄럴 에비뉴 구간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두들리 스트릿 구간 프리웨이 X 쪽에서 뺑소니 사고 발생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노르스 내쉬 스트릿 구간에서도 역시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 알아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이스턴 에비뉴 구간에서 애틀란틱 블루버드 7에서 17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콘코드 스트릿 구간 13마일대 정체를 시작으로 오늘 로즈미드 블루버드 구간까지 9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101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 7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슬라우슨 에비뉴까지 7에서 24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7가 스트릿 구간에서 오늘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 8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나들설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이 보도를 한 건데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반카 장녀가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반카는 폐막식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올림픽위원회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막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 오늘 했습니다. 출국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논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동안 탈북민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터민이라고 한국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앞서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은 펜스 부통령이 탈북민 5명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는 연락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펜스 부통령은 공군 2호기 편으로 오늘 출국했습니다. KBS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부부가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군부대에 들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고받고 일본을 거쳐 올림픽 개회식 전날인 8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전할 메시지와 대북 압박 문제를 논의한 듯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북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원비어의 아버지와 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인권 문제로 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의 대북 강경기류 속에 빅터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 낙마로 불거진 호피 전략, 제한적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는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제한적 선제 타격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미국 대통령에겐 의회 승인 없이 예방 또는 선제 타격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주한미 대사가 올해 공석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자격을 갖춘 인사를 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친을 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연설자. 지난 2016년 북한 관광 중에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소개받자 눈물을 흘립니다. 원비어 부모와 이른바 목발 탈북자 지성호 씨는 북한 인권의 잔혹성의 증인으로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초청됐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관용과 양보는 더 이상 없다며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ever happening.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숨진 원비어 씨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 씨가 오는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초대돼서 함께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펜스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데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백악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싸우고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방문 전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공세를 하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까지는 양보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에 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론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전화 1855-886-9057 가치와 품격 가득한 여행 상품만을 고집하는 한우리 여행사 가치 넘버원 건강검진 투어 완벽한 건강검진과 실속 있는 고급 방문은 한우리가 최고 품격 넘버원 크루즈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품위를 선사하는 크루즈도 한우리. 사랑 실천을 위한 선교 여행도 한우리만 믿으세요. 고객 만족 VIP 투어 전문 2133884141 한우리 여행사. 유학생 특별 할인 항공권도 가장 싼 한우리. 올림픽과 벌먼 2133884141 2133884141.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지금 전화식품 녹용혼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무척 겨녀거든요. 아버지가 만날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어디서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전화식품에서 만든 녹용혼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아버지 몸에 딱 맞을 것 같고 꼭 드시라고 그래서 그걸 쭉 먹으니까 이상하게 그 손발이 차던 것도 뜨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야 희한한 녹용혼삼을 가져왔다 진짜 내 몸에 딱 맞는데 내가 되게 고맙다 천호식품 녹용혼삼을 엄마가 먹으래서 꾸준히 먹었는데요 학교 다니고 운동 다니고 해도 전에만큼 피곤하지가 않고요. 키가 갑자기 좀 많이 컸어요. 소중한 분들께는 꼭 천호식품 녹용홍삼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213-385-1000호 피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시술 같은 홈케어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피부 전문의들이 만들어 믿을 수 있고 메디컬 스킨케어라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닥터랩. 피부 타입에 따라 세분화된 효능이 뛰어난 닥터랩. 이제부터 피부 관리는 나이 성별에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닥터랩. 글로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닥터랩 직영 LA 쇼룸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있습니다. 라드설 이브닝 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아마 이 NFL 슈퍼볼 우승한 팀으로서는 처음일 텐데요. 플레이오프 3경기 모두 언더독이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그다음에 뉴잉글랜드 패치였죠. 이번 플레이오프 때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행보는 정말 대단했는데 반대로 뉴잉글랜드의 탐 브래디 개인 통산 최대 6회 우승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뭐 내년에도 나서고 내후년에도 나선다고 아니야? 네. 자, 제 52회 슈퍼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 슈퍼볼도 명승부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제 오펜스 게임이었는데 뭐 펀트도 거의 뭐 없고, 그리고 섹도 양 팀이 결국 4쿼터 한 번 그때 나온 게 결국 승패를 좌우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제 41대 33으로 이기면서 슈퍼볼 세 차례 도전만에 이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1960년에 NFL 챔피언십 이후 58년 만에 어쨌든 NFL에서 최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지난 시즌에도 보면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창단 이후 처음 우승했는데 1962년 창단한 이후 56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번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이제 58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오펜스 게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이제 2분 한 30초 남겨놓고 그 세이기 나오면서 탐 브래디가 이제 펌블을 했는데 그때 이글스가 38대 33으로 앞서 있지만 뉴잉글랜드 패스리어스는 그동안에 브래디의 그 플레이오프에서 4쿼터에 경기를 뒤집은 경기가 1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닝 터치다운 한 게 11번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근데 이 라인베커, 이글스 라인베커 브랜든 그레엄이 험블을 유도하면서, 색을 하면서 험블을 유도했는데 이 선수도 미시간 대학 출신입니다. 탐 브래디도 미시간 대학 출신인데 동문한테 당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닉 폴스 MVP로 수상했는데 이 지금 닉 폴스하고 그 다음에 2001년 탐 브래디가 슈퍼볼을 우승할 때 그 과정을 보면 매우 흡사해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탐 브래디가 드류 브래드스 주전 쿼터백이 부상당하면서 주전 쿼터백 자리를 차고 슈퍼볼까지 우승을 했죠. 이번에 닉 폴스도 카슨 웬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백업 쿼터백이 MVP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덕 피러슨 감독의 그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덕 피러슨 감독도 백업 쿼터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폴스는 그동안에 쿼터백 가운데 정규 시즌 최소 경기 3경기 이번에 뛰고 이제 슈퍼볼까지 우승을 한 건데 1987년에 워싱턴 레디스킨스의 덕 윌리엄스 그다음에 1996년에 뉴욕 자이언츠의 제프 호스테들러가 3경기 하고 정규 시즌 그다음에 플레이오프서부터 주전을 잡으면서 슈퍼볼에 우승시킨 이 세 번째 포르백이 됐는데 사실 이 덕 피러스 감독이 2쿼터에 막판에 그 4&1에서 트릭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포르백 폴스가 터치다운을 잡는 그런 승부수. 그 다음에 4쿼터 또 역시 4&1에서 헌트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해서 퍼스트다운을 만들어갖고 결국은 이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탐 브래디가 그동안에 이제 쿼터백으로서는 최다 우승입니다. 개인 통산 5번 우승을 했는데 그렇지만 선수로 치면 이게 타이 기록이에요. 디펜시브 엔드 예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에 있었던 그 찰스 헤일리 디펜시브 엔드도 5번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한 번 더 우승하면 최다 챔피언이 되는데 그 기회를 일단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볼에서 징크스가 또 깨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정규 시즌에서 이 패싱 리더 그러니까 뭐 홈런 야구로 치면 홈런 아니죠? 이 1위를 한 선수가 슈퍼볼에서 올라가 게임을 했을 때 이번 브레디까지 6전 전패입니다. 탐 브레디도 2017 시즌 정규 시즌에서 4577야드로 1위였는데 결국은 이 징크스를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번에 이 41대 33은 슈퍼볼에 올라가고 브레디가 탑 빌벨리첵 감독하고 브레디의 콤비가 최다 점수차로 패배한 겁니다. 그동안에 뉴욕 자이언츠한테 두 번 졌을 때 17대 14, 21대 17로 졌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40대 33으로 큰 점수였죠. 탐 브레디는 진 쿼터백 가운데 역대로 최다 패싱을 했죠. 28번 패스 성공해서 505야드 3개 타운을 했고 양팀의 이 1151야드는 어떤 경기, 그냥 정규 시즌 포함해서 최다 야드를 기록한 하나의 또 명승부였었습니다. 네. 네, 어제 뭐 슈퍼볼 많은 이야기 이번 주 내내 또 몇 가지 계속 뒷이야기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슈퍼볼에 묻혀 있었지만 어제 레이커스가 2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직 슈퍼볼에 묻혀갖고 아주 썩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야구팬들이 도대체 우승화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스포츠 소식 종합해 주십시오. 레이커스가 어제 오클라호마 썬더를 108대 104로 이긴 거는 진짜 2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직 존슨 농구단 사장이 트위터까지 올리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은 승리를 거뒀다고 그러는데 스타팅 5 주전 선수 5명하고 그다음에 벤치에 있던 조단 클럭슨까지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이제 108대 104의 승리를 거뒀는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웨스트브룩이 36점에 5개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턴오버가 7개였습니다. 그래갖고 팀 승리를 이끌지 못했고 그다음에 클리퍼스는 잠시 후에 홈에서 달라스 매버릭스와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는 토비아스 하리스가 24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오늘도 하리스가 그런 활약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피닉스에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에 왔는데 이 오승환 선수를 오늘 봤어요. LG 트윈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승환 선수가 지금 이 프리젠트 미계약자가 100명입니다. 여지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오승환 선수는 일단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통역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 시즌 부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면서 그런 피칭이 자기가 의도한 그 보더라인 피칭이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프리에이전트 계약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오승환 선수가 빨리 계약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전 뉴욕 양키스 이 3루수인 토드 프레이저가 뉴욕 매치하고 2년에 1,7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는데 아 이것도 이 선수가 그동안 활약을 보면 몸값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화재, 침수, 도난보험 클레임은 주보험국이 공인한 17년간 3천 클레임을 합의한 미국 내 최고의 퍼블릭 어저스터 잔팍에게 맡기세요. 보험사에서 이전에 종결한 클레임을 재협상해 받은 보상액만 3천만 불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은 에이전트에게, 보험 클레임은 엄청난 케이스를 해결한 클레임 전문가 존 박에게 맡기세요. 213-800-3333, 800-3333. 존 박에게 맡기시면 바로 고객의 성공입니다. 위산 과다, 위산 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부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 장인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지금껏 써니사이드를 믿고 소중한 가족들의 마지막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써니사이드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돕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써니사이드 장인사. 품격 있고 저렴한 비용의 화장 장례 프로그램 지금 문의하세요. 365일 24시간 800-232-5023 800-232-5023. 타이어의 절대 강자,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타이어스 포 유 대 세일. 금호 타이어는 물론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 유명 브랜드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타이어 4개 교환 시 윌 얼라이먼트 공짜. 타이어 얼라이먼트 브레이크 샵, 최고의 품질, 확실한 워런티, 에어컨 점검과 수리도 최저 가격 보장.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타이어 스포이는 오렌지 돌프길 비치에서 한 블록 동쪽 스탠턴 신호등지나 100m 지점 714-523-5300 714-523-5300. 타이어를 살 때에는 타이어 스포이. 이어서 주간 칼럼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이춘배 교육상담가가 마지막 학기 유의점에 관해 전해드리는 칼럼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2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학년도 마지막 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학과목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순조롭지만 만약 연중과목에서 점수가 D나 Fail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을 바꾸거나 아니면 드랍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되 대학에서 인정하는 선택과목으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대개 한 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한 후 택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의 흥미를 고려해서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외 활동이 되겠는데 많은 활동들이 연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지만은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봄철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년을 두고 너무 많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운동을 하고 한 시즌을 쉬면서 컨디셔닝을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학교 운동선수로 뛰면 대학 입학 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경우는 학생이 운동선수로서 특출한 자질이 있어야 하고 보통 학교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학생들은 그냥 과외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학생이 특정한 운동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자질을 가졌을 때에는 NCAA 규정, 즉 전국 대학연맹의 규정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의 입학 전형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GPA나 SAT 점수도 일반 학생의 대학 입학 전형과는 달라서 하향 조정되어 있고 필수 과목들도 낮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체육부의 운동 담당관, 즉 Athletic Director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분이 NCAA 입학 규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하튼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우리 자녀들이 꾸준히 학업과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상담가 이춘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기온 53도입니다. 지난주 내내 계속된 고온건조한 날씨는 이번 주도 주중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4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수요일부터 주중 금요일까지는 80도에서 83도대로 다시 낮 기온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다시 LA 지역의 낮 기온 70도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주중보다 낮 기온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2월 평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7도, 벌뱅크 78도, 플래튼 75도, 토렌스 71도, 리버사이드 82도, 샌디에고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49도, 내일 낮 최고 69도입니다. 라스베가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 최저 52도, 내일 낮 최고 73도. 시애틀 오늘 저녁 가벼운 바람 불겠고 소나기 오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올 확률 20%. 오늘 밤 최저 기온 43도, 내일 낮 최고 49도입니다. 포틀랜드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올 확률 20% 보이고 내일도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44도, 내일 낮 최고 53도. 뉴욕 오늘 밤 약간 흐립니다.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고 밤 최저 26도, 내일 낮 최고 40도입니다. 시카고 지역 오늘 밤 1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낍니다. 오늘 밤 최저 5도, 내일 낮 최고 19도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내일 천둥번개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8도,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3명의 안과 전문의 김용재, 곽건준, 애드리가 진료하는 LA 안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시간 현재 주요 뉴스 간추립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거래일 만에 170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S&P 500 지수도 사흘 새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증시 폭락에 대해 일각에선 10년째 들어선 강세장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증시 폭락으로 한국의 증시도 급락세 속에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한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비자 장사 학교에 재학했던 일부 한인들은 영주권 심사가 한정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간의 소송과 분쟁 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철저한 문서 작성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적은데 만들어진 문서 포함을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이 새로 생겼습니다. 홀리우드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입장권 판매가 지난 토요일 온오프라인에서 시작됐습니다. 골수팬들은 일찌감치 입장권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운 개발이 늘어나면서 퇴거 문제부터 공사 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 디파짓 문제 등 고통을 호소하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은 가운데 세입자 권리 찾기 워크숍이 개최돼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미국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레리 나사르에게 징역 최다인 125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받은 형량까지 더하면 나사르의 형량은 최장 360년에 이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평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올림픽회 회식에 참석합니다. 강력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펜스 부통령도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과 증거 법칙에 충실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adio 서울 안내입니다. 품질 좋게 정평이 나 있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민크의 집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원가 미만 창고 대방출 플로어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조조끼 49불, 폭스조끼 190불, 민크조끼 450불, 민크 방코트 990불, 특히 목도리 제품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또한 민크 키체인을 공짜로 드립니다. 최고의 품질, 최저가격, 머니백 개런티에 드리는 민크의 집, 전화번호는 213-487-4004, 487-4004번입니다. 한국 내 최대 규모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6성급 럭셔리 수익형 호텔이 사계절 국민 관광지 강릉 경포대 바로 바닷가 앞에 드디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인트 존스 경포 호텔. 고국 투자 부동산의 명가 윈 부동산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윌셔와 옥스퍼드 3700 윌셔 700호의 분양관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윈 부동산 213-568-3460 213-568-3460 자세한 사항은 한국일보 신문광고를 참고하세요. 신설 뷰티스쿨인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이 드디어 오픈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미용과, 네일과, 그리고 스킨케어과로 세분화된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은 경험 많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 후 취업을 보장합니다. 주정부 정식 인가를 받은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 오프닝 스페셜로 수업료 또한 저렴하게 마련했습니다. 유카와 세라노 스트레이트펌 뷰티스쿨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는 213-387-3040, 213-387-30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6년 전통의 발효기술을 자랑하는 나마노코소는 세계 유일의 천연효모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효소입니다. 일본 장인들의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 107가지 희귀 산효초, 과일, 야채, 견과류를 통째로 1년간의 발효와 2, 3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고품질 효소 나마노코소는 면역력 강화, 혈액 정화, 소화력 향상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모든 분께는 효소 다이어트 D1도 꼭 추천해드립니다. 나마노코소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 있습니다. 전화 213-738-8828, 213-738-8828. 1등에서 3호 관광의 2018년 크루즈 특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 지금 예약하시면 선착순에 한해 보너스를 드립니다. 한층 더 품격화된 럭셔리 크루즈로 모시는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의 북유럽,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 중에,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 중에, 서둘러 예약하셔야 3호 스페셜 요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한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3427-5500, 427-5500번. K타운 1번가 프리미엄 핫 리스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핫한 매물들을 K타운 1번가 웹사이트 ktownfirst.com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K타운 1번가 프리미엄 핫 리스팅 매물 정보는 매주 한국일보 부동산 섹션에서 K타운 1번가 핫 리스팅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타운 1번가 핫 리스팅 서비스는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 병무성 씨와 드림 부동산 켈리정, 스테파니 함 씨, 그리고 팀스프릿 부동산의 주디현 씨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하할리우 장르병원 협찬 박혜영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박혜영입니다. 46세 여성이 관계 후에 피가 보여서 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드문드문 정기검진을 하다가 지난 5년은 너무 몸이 건강한 느낌이라서 의사를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남편과 간만에 관계를 하고 피가 보여서 깜짝 놀라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또는 몸이 너무 건강한데 무슨 검진을 하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을 때 죽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진을 시작하고 바로 자궁경부에 cervical polyp, 즉 영종이 발견됐습니다. 이 영종은 세포 조직이 다른 조직과 달리 많이 부드럽고 건드리면 피가 날 수 있고 드물게 암으로 진전한다고 해서 발견되면 곧 없애고 병리실로 보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드물게 암세포가 벌써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하는 중에 초음파상의 자궁내막이 상당히 부풀어 있고 여기저기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궁내시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궁내막에 무슨 다른 암이나 혹이 생겼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암이 아니라도 자궁내막 증식증이 발견되면 소파수술로 자궁내막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궁내막 증식증, 즉 endometrial hyperplasia가 simple hyperplasia의 경우에는 한 8%가 암으로 진전되고 complex hyperplasia의 경우에는 29%까지 암으로 진전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내막 증식증 사이사이에 암세포가 숨어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자궁암이 있으면, 말하자면 자궁내막암이 벌써 되어 있으면 판단이 빨리 되고 또 조직검사를 기다리는 2주 동안 피를 말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진단하고 또 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판단이 쉽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암세포가 있더라도 번지지 않은, 즉 카르시노마 인사이츠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단이 몇 주 늦어져도 자궁 적출만으로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시경으로 인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헐류 장로병원 협찬 박혜영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213-386-3450으로 문의하세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자동차 사고까지 나면 속상하시죠? 그러나 전 워싱턴 오토바디가 있어서 걱정 안 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봐도 정상가의 50%만 받는 곳은 워싱턴 오토바디뿐이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워싱턴 오토바디는 리스 리턴차, 보험차는 특별 우대까지 해줍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하면 이젠 워싱턴 오토바디입니다. 워싱턴길 벌몬과 놀만디 중간 녹색 건물 33732-9693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가족의 웃음까지 담아드리는 올리브 스튜디오. 올리브 스튜디오가 새로운 곳에 단장을 했습니다. 베이비, 가족, 웨딩, 영정, 출장 사진 등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정성으로 담아드립니다. 11년간의 성실함으로 보답하는 올리브에서 전통 돌상과 모던 스타일의 돌상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공간, 이벤트 서비스 20%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올리브 스튜디오 베베닷컴 714-449-1817 714-449-1817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IGR 스퍼에그 야마 인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오노코 여자신형 LP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일인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지전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가 구영순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처음 받으실 분이나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파트시나 우대 플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있는 분은 특별 가입 가능합니다.